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토교회를 섬기고 있는 감초로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라는 말로 미루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고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찬송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을 듣겠습니다.

찬송과 귀하신 예수 찬송을 듣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고난과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국적으로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성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얼마 전에 영국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태영호 대사가 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고 하는 얘기를 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예, 요즘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태영호 대사처럼 예.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정말 중국에서 또 삼국에서 행복행운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님도 꾸준히 지금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지 대표님 탈북 구출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참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이제 누구를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주셨다는 것에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구출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또 우리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또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을 가질 때 이제 많은 탈북자들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고통이 없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 176명에 이제 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200달러라는 작은 이제 돈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뭐 정말 저는 이제 기도로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고 구름 같은 무리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뭐 한국 돈으로 이제 20여만 원이라는 돈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탈북자 176명이 오면 그에 쓰여진 돈이 이제 3억 원이 이제 넘는 그렇죠. 네, 3억 원도 이제 넘는 이제 그런 네. 돈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몇천 배 이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탈북자 그쵸. 구출에만 해도 몇천 네. 배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것이 불과 이제 5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제 그 말씀인데 네. 그걸 이제 이루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하고 한데 지금도 이제 그 탈북자들은 계속 이제 넘어오죠. 올해도 지금 올해는 지금 이제 27명 이제 정도가 이제 넘어왔는데 또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하고 또 이제 통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북한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또 중국에 나와 계신 탈북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북한의 상황이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이제 상황이 정말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분이, 애청하셨던 분이, 저희 이제 구출 도움 이제 대상자분이 되시고, 네. 그분 전화 통화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셔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 네.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죠, 네. 그 방송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고, 네. 정말 또 자유를 이제 꿈꾸게 되었고, 산 속에서 숨어서 그 방송을 들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는, 수많은 이제 길들 중에 또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저와 이렇게 됐다는 그 네. 자체가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담당 네. 팀장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거든요. 봉사로 그 일을 하시는데 아. 너무 이제 자기 일이 지금 바쁘니까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라서 네. 제가 이제 전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놀랍다. 네. 진짜 그런 것도 이제 느끼고요. 네, 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사연 이제 들어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정말입니다. 정말 이제 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그 행함, 네. 사랑, 그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주변 더 나가서 소외받는 이웃, 네. 정말 우리가 많은 나라들 다 이제 우리 뭐 하나님이 이제 누구나 똑같은 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뭐 굳이 뭐 북한,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 경종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신앙인으로서 그 누구나 다 이제 거룩하고 정말 이제 소중한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또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또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뭐 중국에 있는 이제 그 탈북자들이 이제 팔려다닌다면 미성년자 어린애들이 이제처럼 네. 인신매매로 팔려다닌다면 그것이 나의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면. 네. 그게 얼마나 이제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네. 참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이제 좀 뭐 큰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주셨지만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굴 보고 왜 안 하냐 왜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정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제 듣고 계신다면 참 이제 우리 한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 한 명씩 구출하기 위한 그런 정말 기도와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아 팔려가는 사람이 없겠다. 벌써 이제 3만 명의 탈북자를 북한에서는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이 이제 정말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만의 대군이 대한민국 군인들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네. 북한이 이제 제일 공산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보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네. 이야기해주는 그것도 이제 가족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친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변화되고 그 3만이 이제 6만이 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것도 통일을 우리가 통일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와 함께 그런 작은 행함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 네.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통일돼서 북한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것은 네. 우리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통일된다면 그 누구든 어느 정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이제처럼 뭐 영토의 그 확장 뭐 아니면 그렇다 해서 뭐 이제 그 경제의 그 뭐 부흥 뭐 이제 그곳에 있는 강물로 통해된 이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러면 20여 년을 이제 70여 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억울하고 죽어갈 때 그럼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네. 당신들이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교회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 우리가 정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것이 당신들을 위한 행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 이런 것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참 이제 통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말 분단돼서 이제 그 누구도 뭐 체제 경쟁 속에서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었던 이제 우리 남북한인데 3만 명이나 이제 보내주셨다고요? 네. 그 중에 그 택함 신자 중에 한 명이죠, 저도. 네. 이제 보내주셨다고요. 보내주실 때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거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힘든 일을 주실 때는 더 연단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일한 것에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를 하나님께 이제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무엇일지 정말 네.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참 뭐 3만 명이 넘어오고 고위급이 탈북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사인이 있어요. 네. 그 사인은 멀지 않았다는 사인을 이제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먹어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음식을 먹어보지만 북한에서 못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생선 세 가지인가밖에 못 먹어봤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밖에 못 먹어봤어요. 네. 여기 와서는 막 그 생고기를 막 회 떠서 막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 처음에 지금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 또 정말 네. 어린애들이 이제 영양이 결핍돼서 제대로 크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네. 그럴 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 북한 선교의 최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여 이 한국에 오기까지 그들의 눈물 정말 우리가 귀를 열고 듣지 아니하면은 통일 후에 정말 그분들의 원망의 소리가 우리 한국교를 향해서 그들이 또 우리 외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정우 대표님이 꾸준히 하시는 그 일이 정말 뜻깊은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향한 진실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 대표님 찬양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 대표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시면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예, 그것도 이제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이제 위대하신 주 예, 위대하신 주 찬양을 듣고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두 손으로 믿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나우의 지성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 대표님, 이제 조금 전에 구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탈북 여성들이 특히 많이 중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 여성들이 팔려가서 겪는 그 아픔, 정말 같은 탈북자로서 치가 떨릴 때가 많이 있죠. 구출하신 탈북자들 중에서도 정말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을 줄로 믿습니다. 좀 특이한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제 아픈 사연은 굉장히 정말 북한의 가족을 잃고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그 또 몸이 이제 결핵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그런 이제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거든요. 또 와서 이제 많이 치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아픈 사람들보다 좀 또 더 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놀라운 것이 2014년도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 같은 경우는 진짜 탈북자 지금 50명? 네, 50명 구출하고 한 1억이라는 돈이 이제 만들어져서 구출을 하게 됐는데 참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된 거죠. 지금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한 친구는 한동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정말 이제 교회도 이제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정말 너무 기뻐요. 막 이제 신앙으로 이제 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 또 한 친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친구들 또 이제 뭐 대통령 이제 자문기구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에 자문회의에서 또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제 또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진짜 이제 뿌듯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하죠. 또 뭐 그 사연들을 이제 그 뭐 북한에서 이제 뭐 또 중국에서 겪은 그 스토리를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눈물도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로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리고 또 개인들의 겪은 이제 사생활 정보라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이제 슬퍼요. 슬프고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난 북한 땅에 있으면서 나의 동생, 나의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북한 체제는 이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었나? 그렇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뭐 저 해외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를 하고 있나? 이제 좀 이제 슬플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지요. 정말 우리 지 대표님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정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탈북민으로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겪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매님도 중국에 팔려가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 참 같은 탈북자라서 들을 때마다 가슴에 막 원한이 차더라고요. 빨리 그들이 저런 눈물의 삶이 끝나고 저들도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지 대표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나우의 지성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송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찬송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수 매일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십사람들이 기부하러 사울을 찾아가 아뢰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 병정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십 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은 그곳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찾아 광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정찰대를 파견하여 사울이 맞은편에 와 있는 것을 알아내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넬의 아들 아브넬 사령관과 함께 누워 있었다. 사울은 전군이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원형 진지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인 아비세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세가 나섰다. 다윗은 그를 데리고 밤을 타서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사울이 그 원형 진지 안에서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브넬이 거느린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누워 자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붙이셨으니 여기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타일렀다. 그렇게 해치워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대고 죄를 받지 않겠느냐.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울은 어차피 여호와께 얻어맞을 뿐이다. 때가 되어서 죽든지 싸움터에 내려가 최후를 마치든지 할 뿐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댔다가는 여호와께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왔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을 본 사람도 눈치챈 사람도 없었다. 다윗은 건너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적군을 향하여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아브넬이 왕께서 계신 데다 대고 소리치는 자가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다윗이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 같은 산의 대장부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쪽에서 군인 하나가 네 상전인 왕을 해하려고 들어갔는데도 네 상전인 왕을 지키지 못하다니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상전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야말로 죽어 마땅한 놈이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갔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은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소자를 추적하시다니 웬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씀입니까? 무슨 흉계라도 꾸몄다는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이제 소자가 아뢰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소자가 임금님의 손에 죽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가서 다른 신이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앞을 벗어난 이 땅에 제 피를 흘려야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께서 산으로 꿩을 잡으러 나서듯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아주었는데 내가 어찌 다시 너를 해치겠느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과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부하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참되게 살기만 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붙이셨지만 저는 손을 댈 마음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제가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히 여기시어 온갖 재난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너야말로 훌륭하구나. 네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다윗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사울은 궁전으로 돌아갔다. 조상명 성도 곁에 계시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에 그 대접이 다시 나에게로 은혜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강철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주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